I heard I will be there by your side. 난 그저 바라만 보다가 너를 맴돌다가 익숙해졌는데 터지겠다. 이젠 모든 걸 놔주래. 그게 답답해. 그게 막막해. 내 눈은 오직 나 하나만 밝게 비춘다. Listen to my heart, heart, heart. Before